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세에 즈음하여 레바논 근로자연맹 정석이 조선통일지지 구웨이트위원회 위원장, 제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앙골라위원회 사회교육부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담화들은 김정일 각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했습니다.